드라마 뭐 봐요 요즘 언니? 그녀가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그거 알아요? 에? 그녀가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그거 조이 알아요? 아 조이랑 이현우 나오는 거 그거 봐요? 그거 어때요? 그거... 저 그거 너무 오글거린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그 재밌어요. 아 진짜요? 어. 그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대학생으로 나와요? 대학생 아니 그 조이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아... 그리고 이형우는 그 음악 프로듀서 그런 거? 프로듀서? 어 프로듀서. 아... 그래서 그 요즘 도봉순? 아 도봉순도 보고 있어요. 언니 그거 상당하죠? 진짜 남자가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와 대리만족. 오늘 하잖아요. 금토 드라마니까. 아, 오늘. 진짜 재밌다. 언니 근데 그러면 다 자막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자막 있는 거 볼 수 없어요. 그냥 그 사이트에서 영어 자막 있는 거 있어요. 아 언니 그럼 본 방송 말고 컴퓨터로 받아서 보시는 거예요? TV 없잖아요. 그거 본 방송 볼 수 없어요. 아 저도 받아봐요. 받아서 보고 대리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랬다 우울하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언니 그 청춘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알아요. 근데 뭐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진짜 한국의 대학생을 매우 잘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환상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잘 표현했어요. 진짜처럼. 그거 한번 봐볼 가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기서 이제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특색이 다 달라요. 근데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느낌의 대학생이 나오니까 형식적인. 네? 형식적인. 형식적인 그 드라마예요. 대학생활. 아 그게 드라마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주인공들이 다 대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잘 표현했어요. 진짜 저희랑 똑같아요. 막 너무 솔직히 미화돼 있잖아요 드라마는. 근데 이건 그렇다기보다 되게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아... 이거 끝나고 집에 가요? 네 내일 알바가 돼서 집에 가면 또 씻기 싫은데. 여기에서 집에까지 얼마 좀 걸어요? 아 집에 도착 여기서 딱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딱 집에 가는데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버스 타고? 아니 버스 안 타고 걸어서?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내려서 또 걸어요. 그래서 한 시간. 버스 타면 한 40분?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버스가 되게 삥 돌아가요. 그리고 지하철은 역에서 집에 가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좋다. 그냥 대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기숙사여야지 그 막 놀잖아요. 근데 너무 엄마 손 안에 제가 있어요. 아이고 안 돼. 제가 원했던 대학생활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좀 더 자유로웠어야 되는데. 아 중국에 막 통금 이런 거 있어요? 통금? 기숙사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된다 있죠. 이런 거.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문 열어줘 그냥 열어줘요. 아 진짜요? 되게 착하시네. 막 벌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막 시끄럽게 했다거나 아니면 뭘 방에서 뭘 딴 거를 냄새나는 걸 먹었다던가? 아니면 뭐 늦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 계속 겹쳐가지고 막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줘서 쫓겨나요 저희는. 우리 원래 제 대학교 없어요. 그냥 다른 대학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완전 자유네요. 어 자유. 와 진짜 짱이다. 아 그리고 중국에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노래방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어 많아요. 자주 가요? 노래방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주 한 번씩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비싸요? 비싸는 건 아니고 주말에 비싸요. 근데 평소에 가면 할 일이 있어요. 그래 막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가격 차이가 커요? 가격 차이 없어요. 저 그냥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아 그게 좋은 건데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3시간에 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1시간에 2만 원이에요. 갑자기 비싸져서 맨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아 고등학생이라고. 근데 노래방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아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음료만 가능한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중국에 그 꼬치도 파고 양꼬치 그런 걸 노래방에서 먹어요? 샤프샤프도 먹을 수 있고 막 그 먹으면서 노래하고 짱이다. 근데 안 비싸요? 그 먹는 거랑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노래방은 더 비싸지 않아요? 음식 가격을 빼고도 그냥 한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짱이다. 가고 싶다 중국. 노래방에서 샤브샤브라니. 언니 방학 때 중국 가세요? 아마 중국에 저 열심히 알바야 돈 많아서 중국 방문할래요. 중국 놀러 와요. 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숙소는 언니네 집. 네. 아파트 사세요? 저예요? 아파트. 아싸 중국 좋다. 언니 제가 진짜 이게 빈말 같죠? 진짜 갈 거예요. 진짜 가서 그 샤브샤브와 함께하는 노래방 그거 꼭 가요. 저 노래방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노래 잘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발라드 이런 건 절대 안 부르고 막 엄청 신나는 거 그리고 그 노래를 선택할 때 그냥 숫자를 노드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그 거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책자를 보고 그 번호판 같은 거를 번호판을 노드고 노래를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그 거기에 그 컴퓨터 있어요. 우와. 거기 그 하고 싶은 노래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검색은 할 수 있어요. 그 기계 자체. 근데 우와 컴퓨터라니 이런 신세계가. 우와 노래방.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 그 코인 노래방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동전이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에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곡당 얼마 해서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방의 느낌이 아니라 이 방에 한 4분의 1만 원 방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리고 최대 세 명 정도 들어가서 그 마이크 네. 녹음만 해. 아 중국의 그놈 작은 방에서 노래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어. 그거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른 거야 녹음했다. 이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한국 와 한국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자기가 노래 부른 거 그거 재미있어요. 그럴 거 같아요. 원래 자기가 그냥 말하는 목소리랑 녹음해서 듣는 목소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녹음한 제 목소리랑 제가 아는 제 목소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녹음해서 듣는 제 목소리가 남들이 제가 얘기할 때 듣는 목소리랑 같은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목소리랑 남들이 듣는 제 목소리랑 좀 다른 거 달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높아요? 목소리 톤? 낮죠? 그냥 아 평화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아, 노래방 가고 싶다. 다음에 같이 가자. 진짜요? 언니 한국 노래 잘 알아요? 아이돌의 노래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OST 그런 거 같아요. 저 중국 노래 아는 거 없어요. 대만 노래 하나 알아요. 그 소행성? 그왜왕대륙 왕대왕다로아 그사람영화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OST 진짜유명한 OST 그거하나알고몰라요 하래고그래요우리나라 OST 부르고막언니팝송좋아하세요팝송외국노래 외국노래 영어노래좋아해요좋아해그럼뭐됐죠그런거부르면아신난다아내생각이신입니다